종일 네 생각에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 언제부터 이런 건지 내 맘을 휘젓고 다녀요. 설레임이 간지럽게 내 가슴에 핀 돌 때면 자존심마저 사라지네요. 나도 내가 이렇게나 변할 줄은 몰랐지만 이런 날들도 나쁘진 않네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반내전 드라이브 액션 영화와 한산한 바다가 언제부터 이런 건지 같이 하고픈 것 투성이 조용한 내 전화기에 눈물이 또 핑 돌대면 서운하면 난 잠도 못 자요 나도 내가 이렇게나 변할 줄은 몰랐지만 이런 날들도 나쁘진 않네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랑하는데 외로워 흔얼흔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보고 싶은 마음 달래려 라라라라 하루 종일 네 생각에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 언제부터 이런 건지 모든 것에 그대뿐이죠 정말 나는 어떻게 하죠 모든 것에 그대뿐이죠